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 슬로빈스코 위원회가 21일 브라티슬라바에서 김정일 동지 회고 이탈리아 위원회가 25일 로마에서 결성됐습니다. 회고 위원회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5돌새의 점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 모임 영화 감상회 사진 전시회를 비롯한 종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정일 영도사 회고 알제리위원회 결성식이 22일 알제리 청년동맹에서 위대한 영도사 김정일 동지 회고위원회 결성식이 몰도바 청년주체사상연구 손군동맹과 몰도바 뿌리드네스트로비의 주체사상연구 손군혁명반제협회의 공동주체로 23일 찌라스볼시에서 진행됐습니다.